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가요 수령님 같으신 분 세상에 없습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리광호 작곡인 가요 수령님 같으신 분 세상에 없습니다는 이민위촌을 좌명으로 삼으시고 온갖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며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칭송하여 주체 80이 199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이 땅의 찬눈비를 다 맞으시며 걷고 걸으신 오보이 수령님의 수촌 수말리의 현지지도의 길과 그 길에서 인민에게 베풀어주신 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 바치신 온갖 심혈과 노고를 진실하면서도 소박한 음악 형상으로 감명 깊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오보이 수령님은 베푸신 인덕을 봐도 싸우신 업적을 봐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윈중의 윈이시라는 것을 격조 높이 소술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우리민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충종의 마음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인민행 열차를 타시고 인민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제일 큰 락으로 여기시며 온 나라의 수많은 공장들과 농촌들을 찾으시며 기름 묻은 노동자의 손도 잡아주시고 험한 논두렁에 스스럼 없이 앉으시요 농민들과 농사일도 은은해 주시던 우리 수령님은 정녕 동서고금의 역사를 다 둘러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자유로운 인민의 오보이이시였습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주제 사상적 내용은 민족적 정서가 흘러넘치는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감명 깊게 안겨옵니다. 오늘도 가요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불멸의 노고를 바치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생애를 높은 예술적 형상으로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으로 하여 천만 국민의 심장마다에 오보이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민의 돋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하여줍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